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조를 맞으며 지식인들에게 학예학직이 수여되었습니다. 7일에 진행된 수여식에는 전광호 내각 부총리 지식인들이 참가했습니다. 국가학예학직 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김만희병원 과장 리명권 등에게 후보 은사 칭호가 김일성종합대학 부학부장 강기찬,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 현성철 등에게 교수의 학직이,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들인 안웅남, 정승호 등에게 박사의 학위가, 160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780명에게 석사의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